지만 내 맘이 더 커 약자가 됐던 그때를 기억해 You said 넌 안 돼 But I told you that I got this someday 네 옆에 있는 내 모습을 미워해 내가 날 싫어해 그래도 날 믿었네 멀어 있던 눈을 떠 내 자신에게 띄웠던 무릎표 거둘 거야 그 누구도 날 무너뜨릴 순 없어 우리 만남에 부를 거 소방관은 아니지만 이제 난 진화해 다른 이들로부터 더 이상 내 모습을 찾지 않게 집중해 비춰봐 mirror 그 안에서 있는 널 믿어 I will win it all 남자 말고 이제 내게 시간에 아닌 nothing I'm doing good, good I'm doing good, good I'm doing good, good 나를 믿어 너 없이 잘하고 있어 I'm doing good, good I'm doing good I'm 취급했지 넌 무리야 내가 변경과의 측을 끄는 재미에 중독될 줄이야 캐시도 몰라 쓸어 담아 전부 다 병신년에 성공한 누나 No more 아슬함 기대할 수밖에 없지 누구나 I go hard gotta go hard yeah. 깨부술 거야 저 유리천장 난 올라갈 거야 저 위로 I'm doing good still 그게 다 쓸 거라는 예상 다 깨고 I'm doing good still 나의 빨리 맥박았잖아 그리고 장 다 되고 I'm doing good I've been doing good 아직도 날아다는 beat with it 아직도 그대로 지조금한 frame 안에 날 가두어두려고 많은 짓거리들 나 말도 안 되는 말 그럴수록 나는 정반대로 가 Easy or hard 나는 강제로 반 적은 없어 난 너의 거의 다 내려봐 My future looking good I'm doing good 어쩌면 이게 내게 주어지는 무인들 My bank looking good I'm doing good 내가 뛰어놀고 있는 I'm doing good, good. I'm doing good, good. I'm doing good, good. 나를 믿어, 너 없이 잘하고 있어. I'm doing good, good. I'm doing good. 잘 것 없어